먹고 사는 소녀야. 너는 언제나 나에게 아름다운 꿈을 추지만 먼 훗날 그대가 어른이 된다면 사랑도 알겠으리라. 어느 날 그 사랑이 떠난다 해도 그대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. 누구나 처음 느낀 사랑은 영원히 잊지 못하리. 먹고 사는 소녀야. 너는 언제나 나에게 아름다운 꿈을 추지만 먼 훗날 그대가 어른이 된다면 사랑도 사랑이 떠난다 해도 그대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. 누구나 처음 느낀 사랑 영원히